Yes, love. Yeah, yeah, yeah. Yes, love and my thug and G's and I'm straight falling. That's right. Yeah, yeah, yeah. This is song for y'all. Yeah,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괜히 더 슬퍼지네. 네가 보고 싶다고 이제는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이 돼버린 girl.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조차도 없어. 정말 끝인 girl. 아무리 봐도 바보 같았어. 헛된 기대만 부풀려 착각만 했어. 그래 넌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그걸 아는데 왜 그랬는지 그럴수록 네가 좋아져. 친구들이 나 보고 병신이래. 걔가 뭐가 그리 잘났냐고 정신 차리래. 가지고 논 거래. 상관없어 아무렴 어때. 이렇게라도 널 볼 수만 있다면 난 이걸 노족해. This love 다신 사랑 따윈 하지만 난 너무나 야빈. 내 모습을 바라보니 왜 이리 바보 같은지. This love 이미 떠나버린 찾기에는 사라져버린 돌아오지도 않을 사람아 멀리 멀리 날아가져. 그럼 뒤로 애도 없는 내 얘기 이것은 마치 like 하나 빼기 일 September 19th 너의 생일. 홀로 남아 홀로 남아 fall in love shady. Yeah. 기억은 나니 네 집 앞에서 밤이 다 가도록 너 기다린 내 맘이 닿도록 장미 한 다발 들고서 마무니 미들 떴어. 기대와 달리 너나 나오고 비가 내렸어. 이제서야 나는 맘을 정리해. 미안해 누군가 있겠지 나를 위로해. 미안해 그것도 모르고 널 당황케 했으니. Yes, 니 또다시 나는 혼자가 됐으니. This love 다시 사랑 따윈 하지만 난 너무 모습을 바라보니 왜 이리 바보 같은지. This love 이미 떠나버린 찾기에는 사라져버린 돌아오지도 않을 사람아 멀리 멀리 날아가져. 그럼 뒤로 애도 없는 내 얘기 이것은 마치 like 하나 빼기 일 September 19th 너의 생일. 홀로 남아 홀로 남아 fall in love shady. 재희야! 재희야! 재희야! This love 이젠 잊혀버린 시간 속에 묻혀져버린 게 기억 속에 흔적조차 왜 이리 가슴 아픈지. This love 너무나도 여린 사랑 Girl, always long time. This love.